시서 지리니 무명 옷 갈아입고 들길을 가자. 한때는 미워했던 사람들마저 별의 이름으로 생각하면서 길을 가자. 내 발의 군흙이 밟혀지리. 밟혀지리니 한때는 미워했던 사람들마저 별의 이름으로 생각하면서 길을 가자. 내 발의 군흙이 밟혀지리니 산 넘어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. 들 넘어 보얀 논밭에도 온다네. 아지랑이 속삭이네.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공손님이기에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.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넘어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. 들 넘어 보얀 논밭에도 온다네.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넘어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. 들 넘어 보얀 논밭에도 온다네. 눈알에 고운 꿈 어디로 갔나 내 손을 잡으며 이야기하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

바구니 사람아 좋아지면 푸른 하늘 보며 마음 달래네. 구름은 걷히고 태양이 비치면 내 마음은 오색무지개라. 그대만이 있어준다면 나의 모든 소망 이루어진다네. 그대는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줘. 내 가슴은 지금 천국이라. 저 하늘 높이 뜬 태양처럼 내일도 비춰줘요. 변함없이 나를 위하여 나는 한 마리요 예쁜 파랑 새대여 어딜 가든 그대 생각하리. 나의 마음 바람에 실어 그대 있는 곳에 전해줘야지. 바람아 불어라 오늘도 내일도 내 사람은 님께 전하여다오. 나의 소망 오직 하나 그대 따라가리 하늘 끝까지. 그대를 위하여 영원히 살리라. 나 그대를 사랑하리. 저 하늘 높이 뜬 태양처럼 내일도 비춰줘요. 변함없이 나를 위하여 나는 한 마리요 예쁜 파랑 새대요 어딜 가든 그대 생각하리. 저 하늘 높이 뜬 태양처럼 내일도 비춰줘요. 변함없이 나를 위하여 나는 한 마리요 예쁜 파랑 새대요 어딜 가든 그대 생각하리. 서로 작별하여 떠나리. 알로하웨 알로하웨 꽃 피는 시절에 다시 만나리. 알로하웨 알로하웨 다시 만날 때까지. 서로 작별하여 떠나리. 알로하웨 알로하웨 꽃 피는 시절에 다시 만나리. 알로하웨 알로하웨 다시 만날 때까지 알로하에 알로하에 꽃 피는 시절에 다시 만나리 알로하에 알로하에 다시 만날 때까지